남조선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1월 25일 야당들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면 배격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심의 퇴진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11월 23일 일본과 매국적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역적 패당의 망동에 격분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즉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협정 무효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야당들은 각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무효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각 당 소속 국회의원 143명이 서명한 선언문은 박근혜 정권은 국정을 농락한 죄로 이미 민심의 바다에서 탄핵받았다고 하면서 국회에서의 최종 탄핵 결정을 앞두고 속전속결로 매국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은 스스로 제2의 리완용임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죄했습니다.